조선산업미술창작사의 창작가들이 새해에 들어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452호점의 산업미술 도안들을 창작했습니다. 이들은 려명고리를 비롯한 중요대상 건설에서 제기되는 봉사망, 공공건물 간판 도안, 여러가지 마크 도안, 환경장식 도안, 경공업 제품 도안 창작에서 우리 인민의 지향과 시대적 미감,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산업미술 도안들을 창작했습니다.